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요, 또 번창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또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함과 또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탕함, 사치, 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저 사대라면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처음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사대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였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썼어요. 사대교회는 매우 평온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들이 즐긴 평강은 공동묘지의 평강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뭐 프로그램과 활동도 잘 돌아가고 또 교회 같은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사대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절에 내가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각성해야 되죠. 주님의 판단 앞에서 교회가,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동기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볼 때야 몰랐겠죠.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더럽고 섞여있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것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에 신실한 사람들이,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5절에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던 이 사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교회라 칭하시고 여전히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의 성화가 완성되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도시이고, 동방으로 헬라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라고 말하죠. 그분이 그 문을 열어주시겠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열었다. 그러니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을 내가 너에게 열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도 했는데 여기서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주님의 평을 듣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켰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지켰고 모든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너희가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9절에 사탄의 회당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전도와 복음 사역에서의 열매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때에 너희를 보호하겠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라. 그러면 멸류관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많으니까 건축할 때 기둥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들 위해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이름을 내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인쳐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판단하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신실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라고 할 줄 몰랐고 충성이나 참됨과는 거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줄 몰랐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삶을 살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중적이죠. 그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주님께서는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도 사대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옷감이 유명했고 그러니까 염색이 유명한 거죠. 옷을 다양한 색깔로 염색하는 기술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고 또 가죽 제품으로 유명했고 또 의과대학이 있어서 눈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눈을 많이 고치곤 했습니다. 안약이 유명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역질이 난다. 그런 강한 표현,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겠다. 그런 강한 표현으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17절에 보면은 이들은 또 자만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부족한 게 없는 정말 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은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여기는 이들은 반대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이런 존재들인데 너희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또 봐라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뭐 라오디게아가 워낙 그 상업적으로 뛰어난 도시였기 때문에 금이 많이 있었겠죠.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흰옷을 사라. 거기 뭐 온갖 채색된 옷들이 많이 있었는데 흰옷을 사라. 의의 옷을 입으라. 안약을 바르라.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다 그랬죠. 영적인 눈을 떠라.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뭐라고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전히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께서는 토해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 문맥으로 보면은 잘못된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본래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깊은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늘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이런 그저 최소한의 어떤 교제라고 할까요? 주일날 뭐 예배에 참석해서 최소한의 교제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최상의 교제를 가지도록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겨우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는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상에서 천국 가까이에 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상의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또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잠시도 쉬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베샬롬 교회를 깨기 위해서 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일에 인내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이 일곱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을 얻지 못하고 비참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라오디게아처럼 가서도 안 될 것이고 비록 작으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 앞에 섰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주 앞에 서서 끝내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은혜를 주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이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끝까지 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기는 자로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운 약속과 축복들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베샬롬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나 주여 저희들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사 마지막에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함께 예외 없이 다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